넉넉히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 닿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르는 침묵도 끈적해 터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At the time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romance 오늘만 기다렸어 oh yes oh 핸드폰으로 치명적인 호흡 비밀스러운 party got a way to cafe 내 꿈 가려워준 널 환영해 두 손을 머리 위로 갖고 hand 너와 나 입을 맞춰 I'm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m feel good 이건 좀 끝까지 너 거북이를 끌어 그대 숨쉴 수가 없네 I can control myself